50 languages. 67. 67. 67. الضمائر الملكية 2. 소유격 대명사 2. 소유격 대명사 2. 나자라 안경 안경 لقد نسى نظارته 그는 그의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는 그의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أين نظارته يا ترى 그는 그의 안경을 어디다 두었어요 그는 그의 안경을 어디다 두었어요? 아싸? 시계 시계 사아투후 툴리펫 그의 시계가 고장 났어요. 그의 시계가 고장 났어요. 아싸아투 무알라카툰 알알 하잇 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요. 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요. 자와즈 사파르 여권 여권 لقد فقد جواز سفره 그는 그의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그의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أين جواز سفره يا ترى؟ 그럼 그의 여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의 여권이 어디 있어요? هنا 그들 그들의 그들 그들의 لا يمكن للأطفال العثور على والديهم.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못 찾아요.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못 찾아요. ولكن ها قد أتى والداهم. 그들의 부모님이에요. 그들의 부모님이에요. حضرتك ك 당신 당신의 당신 당신의 كيف كانت رحلتك سيد مولر 당신의 여행은 어땠어요 밀러 씨 당신의 여행은 어땠어요 밀러 씨 أين زوجتك سيد مولر 당신의 아내는 어디 있어요, 밀러 씨? 당신의 아내는 어디 있어요, 밀러 씨? 하드라투키, 키. 당신, 당신의. 당신, 당신의. كيف كانت رحلتك, سيد شميت? 당신의 여행은 어땠어요? 스미스 양 당신의 여행은 어땠어요, 스미스 양? أين زوجك, سيد شميت? 당신의 남편은 어디 있어요, 스미스 양? 당신의 남편은 어디 있어요, 스미스 양?